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색으로 무언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하늘을 생각할 때면 하늘색도 떠오르지만 때로는 빨간색도 떠오르잖아요. 그 두 가지의 색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 때 어떤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나요? 저는 내가 하늘을 언제, 왜 떠올렸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르고 싶은데요. 삶이 지칠 때는 하늘이 빨간 것 같고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는 파랗게 느껴지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제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여행지는 어두운 하늘을 파랗게 빨갛게 물들여줄 다채로운 곳이랍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뿐만 아니라 도심의 풍경까지 함께 즐기기 좋은 욕심쟁이 포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해가 떠오를 때부터 질 때까지, 아니 진 순간에도 매력 발산하는 도시, 포항으로의 여행 모두 준비되셨나요? 알짜배기 전국 일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유 라일락. 내리는 꽃가루에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마음 막힌 비밀 쓸어 노릇거래 넣어두고서 영원히 돼가물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부탁해. 어느 작별 포항은 영일군 포항읍이 1949년에 시로 승격되어 분리될 만큼 어항으로서 나름의 규모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산업도시의 형태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요.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포항의 랜드마크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포항 제철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포항 제철소는 실제로 포항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포항 제철소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배후 철강단지와 함께 현재 도시 규모로 급성장하였고, 바다와 도심이 이뤄내는 야경까지 한눈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때문일까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포항 제철소가 조성되면서 연일, 대상, 오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포항시에 편입되었습니다. 1995년 분리되어 있던 영일군과 포항시가 다시 통합된과 동시에 남구와 북구가 설치되었고 두 번에 걸쳐 소규모 동의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2010년, 마침내 호미 곶면으로 계층되면서 지금의 포항 모습을 띠게 된 거죠. 허각 지하 I need you. 해가 뜰 때 매력을 뽐내기도 하지만 해가 질 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볼게요. 포항 제철소를 배경으로 두고 볼 수 있는 연호랑 새우녀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은 삼국유사 속 연호랑 새오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연호랑 새오녀의 이야기는 포항의 대표 설화인데요. 신라 8대 아달라왕 4년, 동해에 살고 있던 연호와 새오 부부가 일본으로 가면서 신라의 햇빛과 달이 사라졌다가 새오가 보낸 비단으로 제사를 지낸 후 다시 그 빛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떤가요? 사라진 햇빛과 달이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만드는 힘,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풍경과 함께 전해듣는 설화 이야기, 이곳을 여행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되셨나요?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 중간에는 영일만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일월대가 있는데요. 기암절벽 위에 서 있는 일월대로는 밝은 달빛이, 정면으로는 포항제철의 야경과 붉은 노을이 한데 어우러져 꼭 수채화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줍니다. 한 폭의 수채화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실감이 나시나요? 이럴 때만 보여줄 곳이 아니죠. 거북바위, 신라마을, 철예술들 다양한 테마를 설정하여 예술작품을 보고 풍경을 눈에 담으며 고즈넉함까지 안겨주는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 정말 매력적이네요. 어제 같아 적재,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이어폰 귀에 꽂은 채로 잠들기 아쉬워서 몇 번 입어 돌려 듣던 그 밤이 꿈만 같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모든 예쁜 시간들이 보내기 아쉬워서 자꾸 떠올리게 되나 봐 세상이 하나 둘씩 이해되기 시작할 때쯤 더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이 순간이 왜 난 슬퍼질까 이젠 지나간 나의 2006년 말할까 치열하게 살아왔던 어렸었던 우리의 지난 나날들이 너무도 그리워서 자꾸 꺼내보게 되는 걸 세상이 좋은 기억만 내 바다 하면 해산물, 해산물 하면 바다. 마치 커플처럼 함께 다니곤 하는 것 같아요. 포항에 온 만큼 해산물을 맛봐야겠죠? 영덕에서 우리가 맛본 대게가 포항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그 맛 모두 기억나시나요? 그래도 포항에서 엄지척 특산물로 꼽히는 음식은 바로 과메기입니다. 이 과메기는 청어 또는 꽁치를 배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겨울 동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반건조시키는 음식입니다. 비릴 것 같다고요? 그런 걱정 마세요.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마늘이나 쪽파와 곁들여 김, 미역, 배추에 싸먹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지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지 과메기만 먹을 때보다 여러 영양분과 오메가3 등의 영양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은 우리들의 피부, 성장, 체력을 책임져 준답니다. 접시에 과메기와 함께 채소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서 맛을 보세요. 이 접시 안에 있는 것들을 한 입에 먹으면 포항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 입안의 포항을 즐겨보세요. 디셈버 제이세라 가슴으로 운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날 두고 가네요. 내 가슴이 죽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난 아직도 그대의 걱정뿐인데 나에게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날 떠나네요. 내 사랑 그대여 거기 멈춰서요.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그대 없이 난 이제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 가슴으로 운다. 내가 정말 사랑해 돌아보면 서 있을 것만 같은데 돌아보면 그대가 없네요. 바보겠지 이런 내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날 떠나네요. 못한 나의 사람아 듣지 못할래. 밝은 하늘도 파란 하늘도 칠해진 새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늘은 왜 빨간색이 됐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습관처럼 던진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린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하늘을 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아닌 나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5일차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 포항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조꾼 이가은이었습니다. 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HUBS